Label of the Year shit. 2021. High Music Remix. Let's go. Pull your joy, I guess so.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.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. 다 할게 최선. 갈아 껴다 새 거.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. VVS. 내 삶은 빛나 VVS. VVS. 보란듯 나와 TV에. Now see me, baby. 내 삶은 빛나 VVS. VVS. To tell her I'm sorry. 바빠요 요즘엔 연락이 좀 틈에 바뀐 삶 어색해요 Johnny. Baddies they love me. 내 삶은 빛나 like VVS. Rapping Korea like BTS. 내가 보는 비전은 trippy. 매일 보장 안 되는 살아난 미피에 막힌 길은 갖다 부셔. 결국 끝에 내가 웃어. 하고 싶은 baby do some. 노력 나의 돈에 출처 말해봐 주소. I got the whip. I'm hot about the benzo. 내 몸에 겨울어 붙은 나의 왼손. 파랗게 빛이 나. High season baby know you can see me now. Life is all about you. 어쩔 수 없지만 포기하라 했던 너 말만을 안 믿었어 날. 아들이다 들이나 이뤄낼 거야. 러프시라 억지를 타. 내 꿈들은 B.I.G 만들어내고 죽어 D.I.E.O.K. 물을 위해 아인 돼버렸지 보여. I see no cap. So many cappers.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 I feel I see all day. So many problems. Cause we the young and hottest VIP. Let's go. 수많은 경쟁 속에 살아남은 자본이 위해 날 추가해. 속에 바라 급파이는 그냥 나 자꾸 말아 VVS. 시계를 봤더니 10시 반이 조금 지나가. 그 외로움에 싫어서 외계는 우리는 보여줘야 겠어.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.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. 다 할게 최선 갈아 껴다 새 거.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. VVS. 내 삶은 빛나 VVS. VVS. 나는 그런 거 안 바래. 그냥 랩하는 게 내 바람. 지금 이 생각이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할 거라고 난 말해. Just run away. 도망쳐야만 해. 거울하는 내면 내 날 갖고 닦아내. 즐겨 오늘 내일 시끄러우니까 저를 가져기로 해. 내가 날 가두고 외계로 해. High Music International way. Bow. 화려한 빔에 처만한 때. 다음은 이제 밀도를 높일 차례. 절대로 바지 안 내려. 네 것도 아닌데 욕심만 부려. 시간도 뭐네 난 못해줘 better. 도와줬더니 넌 화만 내 되려. The faking 우린 한 잔주 위에서 걱정 말아. We know I could bet. 지나자 like BBS. 영원히 영원할 거라 I bet. I'm ready to shining like BBS in the dark. 거리서부터 굴러던 돌이 세 개 찍고 turn. 쉼없이 가려해 보이지 않은 빛을 계속 차. 쉼없이 family love of a casual car. How about your plane? 날개를 펴. I'll never book again, okay. 9시 컷 소시 불켜버린 촌놈 출신. 순식간에 그려가지 불킨. I told about two shit. Stupid just work it two kicks. 누가 믿었어. 홍대거리 서역까지요. 더위 더블 원 목걸이 찾네 뭐했어 노래. 내가 빈 털털 때 춤이나 춘 새끼를 보고 한숨이나 쉬어. 밤이 돼 눈물이 났어. 떠난 눈이 부셔. 보여줘야겠어.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.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. 다 할게 최선 갈아 껴다 새 거.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. VVS. 내 삶은 빛나 VVS. VVS. 보란듯 나와 TV에. Now see me baby. 내 삶은 빛나 VVS. VVS. 성공하고 싶은 나죠. Yeah. 물론 존나게 노력했지 매일. 지금 내 커리를 보면 약물이 무조건 의심이 가장도에 세. 그래 나 유일해. Yes I'm the one. 총 들어 메고 앞장매버서 신사집안 스타는 let's go. 그렇게 무시했던 내가 고기불 먹었지. Yeah. 언어를 못해서 욕을 먹어도 옆에 꺼내 가사를 적었지. Yeah. 지금은 J-POP이 모든 래퍼 아이들이 우상이자 wannabe bitch. S 거리 연보세 wannabe this. 살고냈어 집안 땀보다 bitch. 10년 채 떡상 바보 what I wish. Kid got a new thing. Kid got new B-Bass. 누가 너의 머리 위에 New Fiend and Screaming. 우리 소리 너무 귀해 다시 너의 귀에. 내 삶 너무 clarity. 너의 너무 jealous. Got me going crazy. 초불이는 always winning. 그게 누구든 I don't give a fuck what you're meaning. 어비대소 나를 잊지마. 기득힌 지치지 않지. 맨발로 마치 의미까지. Ay, sure. Started from the bottom now we're here. 아무도 안 믿었던 시간이 날렸기에. I'm a being and not being. 쿨하게 진이자처럼 조용하게 준비해. I was a bean 털털이 now I'm different. 몰랐겠지 내 손가락이 땅을 위해 군디 멋이 있지 않지 like my skin ACL 그룹비룸처럼 everywhere everywhere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거랬던 놈들에게도 내가 잘 될 거라 했던 너에게도 다 할게 최선 갈아껴 다 새 거 My life is shining like a VVS VVS 내 삶